채 간 건 바람이 넘기고 있네.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날 쓸쓸한 벤치 위에서 그대가 넘기다 둔 내 마음 펼쳐진 그대로 있네. 수많은 세월들이 갔건만 내차마 덮지 못하네. 그대 없는 날 뭘까. 그대 없이 난 견딜까. 눈물 젖은 상념 속에서 그리움만 키우네. 그대가 앉았다가 떠나간 사랑의 책상 위에는 그대가 넘기다 둔 내 마음 펼쳐진 그대로 있네. 그대가 넘기다 둔 내 마음